이번 주는 계속 비가 오네요. 장마철이라서 그래요. 이번 주에 장마가 끝나니까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맑을 거예요. 다음 주부터 날씨가 더워질까요? 네, 장마 후에는 많이 더워요.